이 시간에는 공은국가 합창단에서 흉상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하노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촌룡의 덩이 튼다. 해석하여 들으실 도리는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. 숨습으로 흉룡의 길 끝까지 가리라. 붉은 길 우로로 우리 심장 스스로 태 신념 버리지 말자.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. 눈 속에 묻힌 대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, 소나무처럼 준풍 아뜨는 양심도 우리도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. 죽어도 혁명 신념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. 부서져 가루돼도 흰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.